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여러 나라의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네팔공산당 연합중앙위원회 위원장은 불세출의 선군용장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모신 것은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일대 경사라고 했으며, 러시아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은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자기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고 말리마 속도를 창조하면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니아 새 사회주의당 최고 리사회 위원장은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펼치시는 선군 정치야말로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담보하는 보검으로 된다고 했으며, 주체사상연구 핀란드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 동지께서 내놓으신 사상리론들은 사회주의와 인류의 밝은 미래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다고 격찬했습니다. 에스파니아 마드리드 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 김정일주의 기치 밑에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힘으로 사회주의 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